해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눈가에 있을 맺히네 거리 가진 것 없었던 어머니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퍼니 수많은 나를 어머니 가슴